지금처럼 밝게만 빛나줘. 우리는 너를 따라 이긴 밤을 수놓고 너와 함께 날아가. When I'm without you I'm crazy. 자 어서 내 손을 잡아. We are made of each other baby.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And 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n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Then you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and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break our glass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just where we're going, know how to dance. Don't need to talk the talk, just walk the walk tonight. There ain't no one to prove.

세상이 멈춰서 아무런 예가도 하나 없이 봄은 기다림을 몰라서 눈치 없이 와버렸어 발자국이 지워진 거리 여기 난 맞춰 있는 나 혼자 가는 시간이 미안해 말도 없이 yeah. 오늘도 비가 내릴 것 같아 흠뻑 젖어버린 날 아직도 멈추질 않아 저 먹구름보다 빨리 달려가 그럼 될 줄 알았는데 나 겨우 사람인가 봐 몹시 아프네 세상이란 놈이 지갑기 덕분에 눌러보는 먼지 쌓인 되갚기 넘어진 채 청하는 엇박자의 춤 겨울이 오면 내 진짜 더 뜨거운 숨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할까 발이 떼지지 않아 세상이 다 변했대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아직 여태 안 변했네 내 하루 시작과 끝 안녕이란 말로 오늘과 내일을 또 함께 이어보자고 멈춰있지 마 어둠에 숨지마 빛은 더 떠오르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할까 발이 떼지지 않아

아이 너무 내일들의 현태 아이 너무 쉬고만 쉽대 아이 그들의 고통과 패배 아이 모든 내가 몰아쳤대 아이 어떡하긴 뭐 어떡해 어 답은 하나밖에 없게 어 장 믿고 달려보자 go so what yeah. I wanna die right now I wanna fight right now 걱정이 싫어 인생은 길어 캬캬 I wanna live right now 꽤 부러졌으니 밟아 엑셀 일어나 저러나 사람 신세 단다면 무슨 재미냐 고통은 내 혼자 그래서 so what? Moving on, no. 지금서 내가 잡아도 될까? Oh, I can make it right. Please save my life. 너 없이 헤쳐왔던 사막 위는 목말라. 그러니 어서 빨리 날 잡아줘. 너 없는 바다는 결국 사막과 같은 거란 걸 알아. Alright, I can make it better. I can hold you tighter. Party 좋던 간에 나는 땡 전혀 상관하네. Honey bear, honey bear, honey bear, honey bear. Ooh, 이 음악은 동이 앞에 왜 알콜이겠지만 배 네 주장이 다 맞아 배 우리 망해가고 있네. 불본 네 덕분이야 배 우리 위 아무도 없네. 우리 망해가고 있기에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여지껏 무시해줘 고맙다 덕분에 스타디움 덤빌보다 많은 것을 덕분에 많이도 얻었다 아차가 내 사친구들아 난 내가 곧 퇴겹이 되게 우린 앞으로 바람대로 도망할게 내 계속 걱정해 L8 L3 3파 Dying You roll me right 잘 봐 Dying 학교 좀 올려라 Dying 이번 생은 글렀어 너 Dying L8 L3 3파 땡 You roll me right 잘 봐 땡 잠깐만 멈춰봐 땡 이번 생은 글렀어 넌 땡 캣속에 산소리 땡 어릴 적 좋아함 얼음 땡 난 띵동 넌 땡 넌 칠끝 난 땡 라면 먹고 잔 얼굴 땡 떨거지들 두열 땡 날 봐 난 네 얼땡 네가 쩔어 멋져 개얼탱 너무 얼탱이가 없어 말이 터턱 뜸어도 양해를 촌발할게 내가 말투 변이 좀 부족해 그래 또 말은 바로 또 하는데 입이 자꾸 비뚤덜덜지니 좋아서 너무 좋아서 헤이러도 없는 래퍼들은 좀 닥쳐 너의 헤이러가 어딨어 눈 씻고 세수한 뒤 거울을 봐 거기 숨쉬는 바로 너의 헤이러 우린 셀러브라 셀러브레이트 아직 백설 no break 네가 뭔데 날 인정해 이름값 하는 개구리들 음을 안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땡 L파 L3 3파 땡 You wrong me right 잡아 땡 하기 좀 올려라 땡 이번 생은 글렀어 넌 땡 L파 L3

breathe. 뜨거운 어둠 속 내 산소와 빛. 내가 나에게 하는 것들의 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dream. 너와 걸어 다시 일어나 dream. 언제나 우린 둘의 숨이 서려. 내 눈앞이 땅이 다지원정. 감아지지 않는 이상 그저 그런 해프닝. 좀 내가 girl. We know better. We know better. We know better. We know better. 네 점 마라톤 누가 마라톤. I don't give a on. I don't give a on. I don't give a on. Yeah. Hey na na na.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해. Hey na na na. 나를 다 던져 이 부쩍 세상에. Hey na na na. 내 캐럿이 다 가진 너 I'm a fighter. 제발로 뒤로운 나를 다 감어. Find me. Yeah, I'm gonna live it. Jump hey-o. 가져와 bring the pain on. 이제 본데 다 불스 자격 없어 그냥 하던 거나 잘해 그래 더난 영웅 이거 봐 줄 수 없는 건 단팥빵과 수과 짠말 뿐이다만 물은 바로 날라 밝게 날 불러줘 Just wanna be lonely, just wanna be yours.

줄게. 지금 뭐가 티끌 탕진지 접시 간에 접시 간에 내게 사치 I do my thing I do my thing I love myself I love myself Okay, okay, okay, okay. 나는 아기 애가를 참고 yeah, no, hey, hey, hey. Take sand. 어찌 같은 종목하니 They say 또 같은 조언이면 괜찮잖니 모든 빛을 침묵하는 바닥에 yeah, yeah, yeah. 길이 짓한 대시다 시키즈 다락해 너 翅膀사 They talk through the night Every time I'm thinking about love Every time I'm thinking about love 明るいだけの曲は聞きたくはないかどこともきやいい今を彩りたい何かを失い何かを得今日も何かも取れたい変わるんだと信じてるんだ I'm breaking down son the night got got me yellow don't let it out you say my side could no the come room down the light side more want to my line now see I was no catch not this boom that my test my by is your night so stand up the kill more grow Yeah. 우리 함께 이걸 다 알자 매번 같은 did the same to me. 시간에 수저 더럽대 I don't care 마이크 잡은 금 수저 여러 배 버럭해 잠 옷 익은 것들 새끼 여러 개 거두벌 씹어주겠다 에이 저녁에 World best name 핵심 섭외 엘스니 맥진 많지 않지 이 클래스 같이 만기 종향의 악진 반칙 마이크 마이크 번지 블랙 던진 망할 것 같았겠지만 I'm fine sorry 미안해 빌보드 미안해 월드와이드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대신해 네가 뭐 탁혀도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I do it I do it 너 말 없는 라다 do it 목배가 아프다는 거서 해 So it Gotta stay gold, oh baby. Yeah. Miracle take in a moonlight 今宵も眠らない 月明かりを頼りに 君の元へ hide and seek 心へ 年伸び込んで 君の間近づくのさ いつの間にか 汚れ星らないなその瞳はダイヤ どんな宝石よりもビューティフル な運動も めどれてしまうほど 君から目離すな No more 時計の針さえ 近づいてく slowly 予告するよ baby 無防備な君 oh 優しくいただくのさ 君の深いところな 見せてあげる yeah. その手を出して Stay gone 夢の中でも Stay gone 探し合ってる Stay gone 身に触れたくて Stay gone 君の全て Stay gone Stay gone 心光って Stay gone 君する moonlight 今宵眠らせない握りしめたその手を離したくはないよ Stay cold Ooh, yeah. Stress 내게 갑자기 다가온 불편한 행복 24 hours 시간 참 많아 하루 종일 잠자도 지금 너 발로 몸 부서져라 뭐 해야 할 것 같은데 마냥 삼시 세끼 다 먹는 나라 새끼 내 dread dread dread dread 시대 내 자신을 물어뜯는 게 깨깨깨 돈도 다다다다다 외쳐봐도 성과의 목 맴맴맴맴맴 할 때도만 땡 damn if I fail 계속 그런 대성도 아주를 탭 불완전 내 건 병 물리적인 건 직업이 주는 스톤 Maybe 내가 봐서 그래 생각이 많은 탓 I hate that 단순하지 못한 치기 어린 날 나도 참 어려 몸만 어려 절두 걸음 인생 걸음 One for the love Two for the show Just saying I'm so fine Everyday 나를 위로해 다 똑같은 사람이야 Ain't so special Amen keep on to stay 필요해. 아 그냥 일은 일로 해. I'm ill 그래 내가 ill 그 자체 심미란 친구 oh I never liked him 얼마를 벌어야 행복하겠니 유리 같은 병이 때리지 니 머리 모든 게 세상인지 나지 헷갈려 안경을 벗어도 어둠은 안 흐릿해져 이 시간 뒤에 어떤 라벨이 붙건 우리 그게 전부 너 그 발이 너 다른 병들이 많아 내가 헷갈리는 건 인간이란 본디 추악함을 가진다는 그 마음의 병에 가진 수들만 400개가 더 되는데 해당한다는 저거 별로 없단 거여 병든 게 세상인지 나인지 다 손이 바라보는 회사들의 차인지 그게 다인지 알아 no 누군가를 바꿔보는 것 그것보다 빠른 것은 내가 변하는 거여 Maybe 내가 아파서 그래 생각이 많은 타 I hate that 단순하지 못한 질기 어린 나 나도 참 어려 몸만 어려 짤뚝거려 인생 거려 One for the love two for the show just like I'm so fine Yeah.

하는 법을 몰라 이젠 꿈꾸는 법도 몰라 노래 노래 눈이 떠났다 이제 춤을 춤을 춤을 춰봤자 다시 꿈을 꿈을 꿈을 꿔봤다 너 꿈을 대지 마 꿈을 춤을 대지 마 거짓말이야 사철 라인에 심미심미야 비슷한 차이네 왜 자꾸 딴 길을 가래 야 너나 잘해 제발 강요하지 말아줘 Youngsters without dreams. My left sweater, 투지로 콧도바, 칼도바, catch the loop. Give me a new home or what? So many to let go. I'm busting my leg up. More to know, but touch any more door than I level. So be it, don't cry. I'ma let you go and fly. Say my shit, knock through the heavy. Keeping myself easy. Knock it out, what's it, I'm at Omega on the schedule. I'm on the street, I'm in Iowa. No, really, I keep sweet, tattoo like that too. I know, cold on it, I'm on the night, the kid who called tonight, I call your name. No, but who can tell me to your plane? I'm done, it is time to say goodbye. Sayonara, no. So 수즈쿠 나로 아직 난 침대서 거북이 속에 It's killing me slowly now Anyway

그런 와 하루 쟁여 그런 다들 재미 그런 법은 fake 너희 몰라 maybe 몇년 동안의 빈터슬 말리지만 훨씬 맞을 못 이룬 너희들을 위로해줄 때야 그 위에 포인트로 서보라 Kill up help them on 신경은 다 off 그 누구든지 뭐라던 그저 기사 first를 지키만만 나를 볼게 지금 내 자리에 맞춰 그래 멈추는 법도 실패하는 법도 TV 나와서 하는 귀여운 돈 자랑들은 fade 여권은 가로 다 책줄 미디어의 혜택은 되랴 넌 내가 받았지 가가가가 야 셀럽 노래는 너네가 표절 우린 여전히 그때와 똑같아 We're going from Mexico Vemos 시간 어른이 되어가지만 I wanna live right. 10살 꼬맹이가 꿈꿔왔었던 멋진 영웅 만화 주제가를 불러왔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파눈 감고 소리쳐. 하지만 변한 건 없지 현실은 그대로. 누가 나를 막아도 나의 갈 길을 간다고 인생 한 방이라고 레고 레고 레고 맘에 킬러 가끔 난 답답했던 그때로 돌아가 하얀 백지가 탔던 내 자신과 내면해 그 만남이 또 다른 나를 깨웠네 자폭 낮게 무대 올라 모두 다 놀라게 좀 like 조금 그대로 돌아가 수련간 방구석 자리에 박혀있던 트램펄린을 꺼내 드넓은 공덜 뛰노라 점 한 번에 메고 화내 모두가 질투했던 너와 순수했던 꿈들로 날 수 놓아 어른이 되고 싶던 내 어린 날은 내일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 So can I be the one just can I be the one that I stop Let's jump 손을 저 위로 들고 외쳐 다 같이 pump it up Let's jump 손을 저 위로 들고 외쳐 모두 다 jumping up Let's jump 뛰어 붙잡고 Let's jump 중심 붙잡고 Let's jump 손을 하늘로 들고 외쳐 모두 다 jumping up Let's jump and down 우리가 왔어 we are BTS Down. 준비가 됐으면서도 높이 들어 빨리 조금 꿨던 것과 다르지만 비로소 만났지 우린 영웅 지망생 래퍼 이제 무대 위로 jump 우리가 차세대 서럽기만 했던 영웅 지망생 일곱이 만들어가는 점샘 트래플링 대신 내가 뛰어는 곳은 무더 위 미친 듯이 yo damn 이제 말만 말고 날개를 탈 때야 갈 때까지 달린다 let's get it started 두어 개를 피고 학교 바래 머릿속을 비우고 let's go party 꿈꾸는 자들이여 혼자 말은 내 혼자 말은 내 혼자 말은 내

지기도 지탱하기도 so hard 또 무너지는 그 아들만 Yeah. together. 불안불안불안불 부정적인 시선에 맞서 우리는 했고 나쁜 기억도 많은 시련도 다 호기롭게 우리 막아냈지 불안불 네 생각해 아직 꿈속인 건 아닐까 길었던 겨울 끝에 온 게 진짜 봄일까 모두 비웃던 한참 부끄럽던 이름 이건 새로 된 지명 불안불 Yeah, we are now seven with you.